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겠.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였나이다.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말씀이 우리에게 풀려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됐고 또 이 뜻대로 살면 이런 상을 주고 이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저런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친히 창조의 목적을 향해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왜 창조됐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계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시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은 거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특별 계시 이렇게 둘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반 계시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역사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양심으로 깨닫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자연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보여주는 계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처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특별한 계시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 맑고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그 영혼 속에서 배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자연의 모든 만물을 보면서 아주 감격해하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놀라운 증거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연 속에 있는 계시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어려움이 생겨나게 된 거죠. 우선 첫째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본래의 그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그 아름다웠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던 그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잊어버렸다는 게 그게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제 동창들이 만났어요. 동창들이. 그래서 20대에 대학 다닐 때 만났들 다니던 동창들 얼굴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 뭐 서로 애인도 사귀고 하면서 서로 인사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동안 연락이 끊어져서 한 40년 만에 만난 거예요. 40년 만에 만났으니까 20대 초반에 헤어졌다가 환갑이 넘어서 60몇 세쯤 돼서 만났지. 그런 모임에 만난 그 어떤 동창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이 할머니가 그때 너 따라다니던 그 꽃다운 그 색시냐? 그러더래요.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자기만으로도 그렇게 된 거죠. 왜? 20대 때 그 꽃답고 꽃다운 예쁜 그 모습이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모두 사라져버리고 60 넘으면 용모 통일이라 그랬죠? 용모가 평준화된 거죠. 뭐 그때 뭐 좀 별로인 아가씨나 아니면 한 인물 한 사람이나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예쁘고 고왔던 그 모습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그 태가 나지만 그 기억을 못하는 사람은 그 얼굴을 보면서 40년을 거꾸로 돌려서 그 예쁘고 아름다운 그 처자의 모습을 그려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 한번 제가 교회에서 제가 20대 초반에 찍은 사진을 교역자고 직원들에게 보내줬더니 막 비명을 질러요. 어쩜 이렇게 날씬하시냐고.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요즘 왜 이렇게 퍼졌냐 그 뜻이죠. 그래서 내가 지도 나이 먹어봐라.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생생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시력이 나빠졌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우월성은 꽃을 보고 꽃이라고 생각하고 돌을 보고 돌인 줄 알고 걸려 넘어질까봐 조심하는데 인간의 위대성이 있는 게 아니라 꽃을 보고 꽃의 의미를 생각하고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사고의 기능. 네? 돌멩이를 보고 돌멩이를 보고 돌멩이로 말미암아 연상되는 다른 사실들을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정신적 사고력.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의 사물을 보고 만지고 하는 것에 말하자면 이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린 거죠.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도 가장 가장 뚜렷하고 중요한 거. 저걸 누가 만드셨을까? 아,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만들 분이 없겠구나. 이건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죠? 뭐가 궁금하냐면은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서 인간이 얼마나 그동안에 이 지식을 많이 쌓아 올렸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외로워져요, 외로워져.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공부해서 알게 되는 이 지식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다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발견하지 않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건 내가 세계에서 최초로 발견한 지식일 거야 그랬는데 한 1000년 전에 책을 찾아보니까 이미 거기 나오는 거죠. 그때는 어떻죠? 좀 허무하죠. 인간에게는 이런 역사가 많아요.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죠? 전화기를 이렇게 돌리면 뭐가 울려? 이렇게 벨이라는 사람이 그걸 발명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벨보다 전화기를 빨리 발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벨이 4시간 먼저 접수를 시켰어요. 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거지. 이걸 누가 만들어냈으랴 그러고 가지고 가니까 이미 벌써 특허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먼저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럼 벨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거 베꼈느냐? 아니, 베낀 게 아니에요. 각자 그런 거죠. 물리학자 중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뉴턴이라는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사과가 떨어져서 머리에 얻어맞으면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명했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공부만 한 천재였어요. 천재. 이 사람이 수학, 광학 이런 것에 대한 이론을 수립을 해서 인류 최초로 미적분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물체의 부피를 잴 수 있는 계산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연구만 하느라고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구만 해가지고 글만 계속 써놓고 연구에 미쳐서 발표할 생각을 못했는데 독일에서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체의 그 최적을 구하는 미분과 적분을 내가 완성했다고 그러고 발표했을 때 이 사람이 막 펄펄 뛴 거야. 어느 놈이 내 거 베꼈다고 말이야. 펄펄 뛴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미적분을 완성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미적분의 완성의 그 영광은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에게 돌아간 거야. 이렇게 놀랍도록 인간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어마어마한 연구를 하게. 여러분들이 뭐 꽃잎알이 하나라도 한번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한번 여태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했을까?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든지 책을 찾아보면은 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꽃잎알이 하나에 대해서만 쌓아올린 지식이 방 하나에 책을 쌓아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한 인간이 그 꽃잎파리를 보고 연구를 하면서 뭐 짜보고 태워보고 찢어보고 별짓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색깔도 내보고. 그런데 왜 그걸 보면서 그 수많은 의문은 제시를 하면서 누가 만드셨을까? 그런 질문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 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 복잡한 꽃잎파리에 원서를 캐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게 너무 쉬울 텐데 아니 그런 질문과 대답은 왜 못할까?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인간의 이 지성 속에 응? 잘 들으세요. 인간의 이 지성 속에 도덕적인 것을 판단하는 능력과 자연적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데 타락했을 때에 이 전부 다가 무너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자연적인 걸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상당히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심각하게 무너져버린 거예요.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근데 심각하게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됐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 된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부르이웃도 좀 도와주고 적십자 회비도 좀 내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거렁뱅이 보면 아이고 가엾어라. 그리고 1,000원 한 장을 꺼내주는 거, 이거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이에요? 못 쓸 행동이에요? 착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면 거저 돌려보내지 마요. 항상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돈이 없으면 손이라도 잡고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돈이 없다. 이렇게라도 해라 이게. 근데 착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지 애미 애비를 몰라봐. 그래서 어머니를 학대하고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면 하위에 있는 작은 도덕적인 좋은 행동들이 이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 이거죠. 그래서 뭔가 교육을 잘못 받고 인색해서 거렁뱅이에게 동전 한 입 제대로 줄 줄을 모르고 적십자 회비를 띄어먹어도 애미 애비를 알아보고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도덕적인 의무를 잘 지키면 우리는 그 사람은 가망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건 이제 나중에 가르치면 된다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예.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아 무슨 소리입니까? 도덕적인 게 다 무너졌다니 우리 얼마나 선하고 모두 하고 이러는데 판단력도 있고 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못 알아보니까 창조주를 못 알아보니까 딴 걸 다 알아보고 이치를 따져도 캐 들어가서 왜 그걸 하냐 그러면 결국은 지가 좋아서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죠? 네. 이해돼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꾸 성경 열 때마다 뭐 모두 죄인이고 그다음에 모두 눈이 멀었고 뭐 모두 판단력이 없고 다 치우쳐서 악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이게 왜 이러나. 근데 그게 그런 뜻이라 이래.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보는 거예요. 창조 세계가 지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창조 세계를 왜 지었고 인간인 자기는 왜 창조되었는가 하는 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후에 조금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연결이 없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게 인간의 영혼에 어두움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저는 눈이 나쁘면서 이 죄인의 눈 어두움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깨닫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좀 우울할 때면은 아 내가 눈 때문에 지금 우울할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요 천성적으로 선, 면, 비율, 색깔, 빛깔 이런 것에 대해서 나도 피곤할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아래 윗돌이 색깔이 안 맞는 사람 쳐다보면 피곤하다고. 예. 나는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 왜 난 나 안 보니까. 좀 말이 이상하네. 예. 뭐 내가 과시해서 뭐 하겠어요. 아, 그래도 신경 쓰여요. 그래서 예, 권색 양복 입을 때 권색 양말 신었다가 까만 양복 입으면 다시 또 3시간 만에 벗고 또 양말 갈아 신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눈이 나빠지고 나니까 뭐냐면 면도 뚜렷하지 않아요. 언젠가 한번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등이 몇 개로 보이나 빨간 불이 6개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6개로 차가 한 대가 지나면 6대가 저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항상 누가 옆에 타면 물어봐요. 지금 신호 떨어졌냐? 그럼 물어봐요. 예, 떨어졌습니다. 그럼 평소에 어떻게 운전하십니까? 눈치 보고 옆에 저러고 그다음 앞차가 가면 아 가는 건 어떻게 돼요? 따라갑니다. 이게 될 수 있으면 운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안경을 탁 쓰면은 선 면이 또렷해. 그리고 막 임목사 그 여기 여드름 흔적까지 이렇게 보일 적이 있었거든 어렸을 때. 그때는 모든 게 또렷하고 그렇게 좋아. 근데 지금은 모든 일이 흐릿하고 안 보여. 처음에 막 낙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아우구스티누스를 공부하면서 생각을 고쳤어요. 그게 뭐냐면, 에휴, 이런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저 야곱 같은 사람은 말년에 눈이 어두워졌지만, 오히려 눈이 더 밝아져서 자기의 자식들을 축복할 때, 손자를 축복할 때 손을 어긋맡겨서 진짜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구별하잖아요. 눈이 멀었는데도. 응? 그뿐만 아니죠. 밀턴은 그 위대한 신라건을 지을 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지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어두운 눈 속에서 눈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밝게 보면서 이 딸내미의 도움을 받아서 그 불후의 작품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이게 아직도 눈이 좋아서 좋은 작품이 안 나오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갖는 거죠. 나의 눈 보기 원하네. 주님 얼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져보기를 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이제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눈을 더 많이 뜨고 그렇게 갈. 그래서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는 화장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니까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인간을 내버려 두면 결국은 내버려 두면은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알 수가 없을 거고 하나님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뱃속으로 난 자식이 이게 부모도 몰라보고 사물의 이치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가 지능이 없어서 거의 그냥 단순히 지능이 없는 게 아니라 지능이 없는데도 악한 건 그냥 남아있어서 이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에게 걸었던 많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짐승 같은 삶을 여러분들의 자식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인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하셨냐면 이 인간들에게 본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은 깨닫게 해주고 알아도 그렇게 돌아갈 수 없는 인간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자.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인간에게 타락한 죄인들에게 보여주시고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거 딱 알아맞히는 사람은 상품 줄게요. 두 단어. 무엇과 무엇을 인간에게 주셔서 그걸로 돌아가게 하실까? 자, 손 들어봐. 그래, 뭐. 다음 기. 아무튼 뭐지? 무엇과 무엇을 주셔서. 아, 틀렸어요. 그 다음에 또? 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또. 아, 나올 듯 하는데? 자, 교사 리바이벌. 한 권. 자, 나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다, 너는 뭐야? 자, 뭐야? 예, 네, 틀렸고요. 예. 네. 아이, 참. 다행이다. 굳었네. 자, 목자와 양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시죠?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걸 주시죠? 진리와 은혜 혹은 성령. 항상 이 두 가지요. 예배의 감격에 빠진다는 것도 뭐예요? 지성으로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의지가 은혜의 감화를 받는 거예요. 두 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모르는 인간을 위해서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성을 밝게 해주시고 알지만 돌아갈 힘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타락한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근데 타락한 이후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타락한 이전에도 필요하게 됐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이 필요성이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아, 이것도 막 풀면 너무 재밌는데 진도를 나가야지. 그래도 할래. 자,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한때 말씀을 너무너무 깊이 많이 깨달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설교 테이프를 1000개 이상 들은 교인은 많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1000개면은 1500시간 정도 들으면 돼요. 5시간씩 300일. 1시간씩이면 5년을 들어야 되는 분량이에요. 그렇게 들은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미끄러져.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미끄러지면은 아주 확실하게 미끄러져요. 왜 높이 올라간 사람이 한번 미끄러지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워낙 재주가 없어서 그 뭐 못 올라가. 그러니까 나무 뭐 이게 막 올라가려고 하다 뚝 떨어져 봐야 발뒤꿈치만 까지는데 재주가 좋아가지고 엉덩이 보일 정도로 한 15m 올라가서 떨어지면은 중상이에요. 그러다가 미끄러져요. 쫙 미끄러져요. 굴르는 길에 여기저기 부딪히죠. 하나님이 지식을 많이 주시면은 거기에는 아주 중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보통으로 살면 안 돼요. 근데 미끄러져요. 그 뭘 보여주냐면 지식은 남아있어. 뭐가 없어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게 되었을 때 만나가 떨어지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 너무 좋다. 그래서 만나 그랬어요. 이게 번역을 하면 웬 떡이냐 그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나중에 하면 맛대가리 없는 만나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또 얼마나 진지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도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상처라고 여기질 아니하시고 탐욕이라 그러셨어요. 핫하다 와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또 뭐 은혜가 너무 뜨거워. 그런데 뭐 지푸라기만 돼가지고 한 10분 타고 나니까 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장작이고 은혜는 거기에 계속 타는 불길이에요. 그래서 불 끄는 방법은 간단해요. 더 이상 장작을 안 집어넣으면 제 아무리 뜨거웠던 불길도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무리 좋은 장작을 쌓아 올려도 불 붙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을 마련하신 거죠. 특별 계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주어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그 다음에 이적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는 감동을 받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해준 말이 있을 거고 성경에 보면 내가 부를 테니 이제 적어라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경우가 있대요. 자, 이런 경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특별 계시는 성경보다는 따라서 넓었어요. 넓었어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이적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말씀하심 이러한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 다 특별 계시였어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만약에 지금도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많은 혼란들이 뒤따르겠죠. 그렇죠?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그분도 굉장히 뭐 신실한 신앙을 생활을 한다고 그러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신문지상에 엄청난 광고를 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요지가 뭐였냐면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과 3, 4년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는데 그때의 백성들은 회개하게 될 것이고 새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어요. 안 일어났거든요. 1980년도인가에는 또 주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80몇 년도인가에는 전부 다들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하얀 옷 입고 또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도 그 교회에서는 건축 헌금을 거뒀어요. 내일 모레 오시는데 건축 헌금은 또 해서 또 어디로 갖고 가려고 그러는지 어쨌든 그래서 하얀 옷 입고 아무리 큰 시간이 돼서 기다려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탈하게 다들 흩어지고 뭐 어떤 사람은 또 다시 아 그때는 못 알아봤고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연기됐다 그러더라. 아 뭐 이렇게 헛소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계시를 계속해서 막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를 일정 시점에서 딱 끝내신 거죠. 그 계시 끝내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찬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 계시의 정점이에요. 찬란한 빛을 드러내시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이 빛에 대해서 직접 본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는 시기까지만 허락을 하시고 거기서부터 특별 계시를 딱 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난 것도 사건이니까 사라지고 말씀하신 것도 사라지고 이적도 그 후에도 일어나지만 그것은 의미가 다른 이적이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마지막에 그것들을 기록한 문서들 형태로 남게 되었으니까 이 성경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특별 계시의 특별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 이외에는 특별 계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성경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말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인가? 그죠? 이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냥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그렇게 인간을 자기 힘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인간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모든 걸 담고 있지 않아요. 왜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부분적으로 담고 있죠. 인간이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충분히 담고 있지만은 철학처럼 논리적으로 담지 않아요. 왜?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목적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만 가지고는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 낳아서 그래서 학교 안 보내고 방 안에 가둬놓고 창세기에서도 계시록만 계속 읽히면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사물들의 이치를 배우고 터득하고 자연과 함께하고 이러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라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경은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은 말씀과 사실의 계시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특별 계시는 꼭 성경을 이렇게 보여줘야지만 특별 계시가 아니라 예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교회,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 속에 특별 계시의 요소들이 묻어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인간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깨닫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특별 계시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언젠가 한번 호주인가 어디를 갔는데 어느 교인이 간증을 해요. 자기 아들이 신앙생활을 과히 열심을 안 냈는데 한국에를 잠깐 다녀오게 됐대요. 다녀온 길에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열린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랬대요. 와서 열린교회에 왔는데 처음 왔더니 새가족반에 가서 공부를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 가서 새가족반에서 공부를 하고 났더니 교회 지체 중 한 사람이 데려다가 당신 구원받았냐고 그래서 이제 좀 대답이 불확실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형리를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대요. 근데 그 얘기 그걸 쭉 전해주는데 그게 뭐 늘 듣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전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십자가와 예수님을 전해주다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죠. 그때 이 형제의 마음속에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 됐던 거죠.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구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다가 말하자면 그런 회심의 은혜를 몇 주 동안에 경험하게 됐다. 그런 게 간증의 요지예요. 자, 그럴 경우에 보면은 그가 성경을 가르쳐 준 것은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뭐 성경을 읽어준 건 아니지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를 통해서 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전달된 그 성경의 진리가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회심한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그것이 특별 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특별 계시가 아니라 그 특별 계시의 요소가 거기에 묻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만큼 많을 거예요. 좀 헷갈리죠? 기가 막히다. 정말 멋있네. 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66권을 다 읽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성경은 펼쳐 보이지 않았어도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것이 가슴에 다가와서 그 내용이 특별 계시의 내용이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목사님은 그래요. 자기가 돼지갈비집에 갔대요. 돼지갈비집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대요. 두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뭐 나 목사인데 내 교회에 있으니까 일요일 날 아무리 바쁘더라도 언제 시간 날 때 교회 한번 들러서 예배 드리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말로라도 근데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한 사람은 그랬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막 시간 없어요. 제가 거기를 왜 가요? 그걸 계속 그러더라는 게 우리 같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 텐데 이 목사님은 성격이 좀 아주 괴팍한 분이었어요. 하도 전도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돼지갈비를 가위로 잘라드려요. 그래서,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일평생 머리 백발 될 때까지 이 집에서 갈비나 잘라라. 그랬대요. 대놓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이 자매가 집에 갔대요. 자는데 계속 그 소리가 들리더래. 네가 머리 백발 될 때까지 이 집에서 갈비나 잘라라. 돼지갈비나 잘라라. 그래, 너 잘랐다. 잘라라. 잘라라. 잘라라. 잘라라. 그러면서 자기가 머리가 허연해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자르는, 그래도 이걸 잘라서 밥을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비참해지더래.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 나온 거예요, 자기 말로.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기에 성경을 펼쳐서 죄인이 성경을 모두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배와 기도, 전도 이런 것 속에 특별 계시의 요소가 있어서 전달될 때 그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많은 요소를 그게 모두 갖고 있지 못하죠. 그렇게 깨달은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기풍 목사의 회개거든요. 건달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주먹질 해가지고 그 저기 코뼈를 박살낸 사람이 그 이기풍 목사였거든요. 그때 목사 아니지, 이제 그 한량이지. 그리고 선교사, 여선교사가 그 성경을 나눠주니까 그 자리에서 성경을 확 찢어가지고 코를 팍 풀더래요. 그래서 이 여선교사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네 코를 가만두나 보자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치 코쟁이가 웃긴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계속 코에 손이가 밤새도록.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높으신 그분을 그렇게 내가 욕을 보였는데 내가 뭔 일이 생기지. 그러다 막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 자기 발로 교회 걸어나가서 회심을 하고. 그게 제주도 선교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모두 66권 읽기 전에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복음 전파가 뭐 이 중에도 구원 못 받는 사람 상당히 많을 거야. 아마. 웃음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특별 계시는 역사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희미하다가 차츰 밝아져서 마지막에 구원을 받고 창조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비치는 거예요. 희미하게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다가 그리스도 예수께 와서는 막 찬란한 정오의 햇빛처럼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별 계시는 그거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율법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의 내용이고 즉 성경의 내용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하신 거요. 그럼 그거는 이제 초등학생 이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둘로 나뉘어지는데 율법과 복음입니다. 구약은 모두 율법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신약이라고 해서 모두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을 통해서는 구약 속에서는 율법을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셨고, 신약에서는 복음을 통하여 율법을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열린교회 교인다운 대답을 한 거예요.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죄와 은혜의 집에서.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은 무엇인가? 그죠? 우리 율법 그러면은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두렵고 거부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당신 율법적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듣기가 좋아요 나빠요?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소리가 아닌 게 분명하란 말이 하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구약 성경 속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요. 첫째는 넓은 의미의 율법이고 두 번째는 좁은 의미의 율법이에요. 넓은 의미의 율법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모든 계시를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율법은 절대로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인이 그런 얘기하죠. 특히 119편 10편에서 율법은 나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율례가 나를 살렸습니다. 주의 율법은 나의 기쁨이요 등등.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럴 때 그것은 좁은 의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시인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 율법 때문에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명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은 절대로 부정적인 의미의 율법이 아니죠. 그런데 좁은 의미의 율법이 있어요. 이 넓은 의미의 율법은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계시이지만 좁은 의미의 율법은 좁은 의미의 율법은 선악의 기준이고 그리고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처벌과 징벌에 대한 계시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것이 법이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것이 우리가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범하지 않았는데 알려지고 난 다음에는 죄를 범하게 되는 예가 인간에게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 잘 안 가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요. 신호등도 없고 줄도 없을 때에는 막 건너 다녔어요. 근데 노란 줄이 딱 거지고 신호등이 딱 생기면은 이제는 건너갈 때 순경이 있나 없나 보고 건너가는 거죠. 예? 그건 뭐냐면 법이 딱 생긴 거예요. 나라의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건너지 마라. 좋게 말할 때 건너지 마라. 그리고 신호등을 달아놓은 거는 여기 불이 파란불일 때만 정해진 횡단보도로 건너라. 이런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막 건너다니다가 점차 익숙해지면은 저 어려워도 저 아래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질서를 지켜요. 그러나 반드시 옳은 것이 이거고 틀린 것이 이거다라고 인간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항상 인간이 그걸 지키는 쪽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서에서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아주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이런 설교를 하니까 장로님이 장로님들이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그 율법이 뭡니까?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입하였다. 율법이 우리를 범죄하게 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뭔 뜻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장로님들 다음 주일날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십시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사모님이 이제 소반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된장찌개도 끓이고 반찬을 이렇게 해놨대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앉으셔서 이제 막 이제 배도 고픈 김에 이제 막 김이 무럭무럭 나는 밥을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아니 잠깐만요. 그러더래요.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잠깐만 나가다 금방 들어올 텐데 먼저들 드십시오. 기도도 했으니까 먼저들 드세요. 근데 다 드시는데 요거는 그 드시지 마십시오. 그래도 뭔가 그랬더니 사발 하나를 이렇게 사발이야 뭐 주발이야 뭔가인데 하여튼 어떤 뚜껑을 딱 닫아냈더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먹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열지 마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잠깐 나가셨어요. 그 장로님들이 밥을 먹는데 그 반찬이 수없이 많은데 관심이 어디가 있냐면 저게 뭘까? 저게 뭘까? 밥을 먹는데 계속 반찬이 그거는 그거 아니어도 좋은 반찬이 다 있는데 먹는데 쟤한테 물어보면 야 저기 뭐가 들었을까? 그러니까 또 그러게 말이야 저게 뭘까? 갈비일 거야. 그 열지 말라는 건 우리가 다 먹어칠까 봐 그러는 걸 거야. 그래도 꾸역꾸역 먹는데 근데 너무 궁금해서 이제 밥이 넘어가는지 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어볼까? 열어보지 말라 그랬잖아. 아니 뭐 조금만 보고 도로 닫아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딱 열었는데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 버리더래.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들어오시대요. 거 보십시오. 어떤 사람 물어요. 그 하와가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그러는데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이 그것만 먹지 말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호기심을 재촉한 거예요. 제가 사실 콜라를 썩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7년 전에, 6, 7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의사가 쭉 보더니 간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면서 특히 콜라를 드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날부터 그렇게 콜라 먹고 싶어. 그래서 결국은 에이 그 먹자.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저보고 콜라 전도사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목사님이 온 교인 만나면 식사 자리에서 콜라를 그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해가지고 코카콜라 매상에 올랐다고 콜라 전도사라 그러는데 지금도 생각이 꼭 나요. 음식점 특히 음식점에 가면은 제일 그거부터 먼저 먹어야 돼요. 그게 왜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 담배 많이 피잖아요. 그럼 보면 그거 담배 피다가 연기 들어가서 눈물지 콧물지 그리고 나오는데도 그 돈 용돈 가지고 그 돈도 없는데 그거 가서 피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아, 간단해요. 그게 재밌어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길을 쓰고 하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이 저기 장발 기르고 다니면은 그 저 경찰이 가위 들고 다니면서 자른 거 기억하세요? 치마 자 들고 다니면서 여자가 지나면 일로 오라 그래가지고 쓰라 그래서 이거 센치로 쟀다고. 뭐 그런 것도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마음대로 길러라 그러니까 누가 여기까지 길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물론 있지. 그렇지만 뭐 대단한 용기가 없어도 요즘은 뭐 입고 다녀도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뭐 하도 흔한 거라서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지 마라. 제가 중등부 전도사 할 때 어느 날 부장 집사님 오셔서 전도사님, 아, 나 이제 이거 못 해 먹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아니 도대체 이놈의 애들이 말이지 집에 가서 불러오지 않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루는 갔대. 배를 눌렀더니 문을 안, 거기 분명, 누구세요? 그래 놓고는 쑥 숨어버려 배를 안 눌려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몇 번 누르고 문을 두드리니까 걔네 엄마가 와서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나와서 저 오늘 교회 못 가요. 그러더래요.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나 너 교회 가자 그러고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출석부를 꺼냈대요. 꺼내가지고 열면서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 매주 와서 너를 불러갔는데 오늘부로 넌 잘렸다. 그리고 거기서 빨간 줄로 쫙 그어버렸대요. 너 교회 오지 마라 이제. 나 이제 너 찾아다니는 것도 지겨우니까 근데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넌 잘렸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너 예수 믿든지 딴 교회 가든지 네 마음대로라고. 나 줄 걷다. 이제 난 다음 또 네 집에 올 이유가 없다. 너 줄 걷어. 빨간 줄 쫙 그어버렸대. 그리고 다시 안 올게. 그리고 가. 그 다음날 교회 나왔어. 참 놀라워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을 저지르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율법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간의 죄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좁은 의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유익은 있죠. 뭐냐면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못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거울에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거울을 딱 보면 어구 여기 때도 묻고 더러운 걸 안다 이거죠. 예? 안다 이거예요. 딱 이렇게 안다 이거예요. 그 딱 이렇게 그 근데 그게 그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게 좋아요. 그 이렇게 밥 먹고 보니까 고춧가루가 큰 게 두 개가 낀 거예요. 그 얼마나 고마워요.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계속 그냥 낀 채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본 게 오히려 찝찝한 거예요. 그 없는 줄 알고 그냥 살았으면 얼마나 좋은데 말이지. 그 끼어가지고 말이지. 왜 그럴까 생각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좁은 의미의 율법이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어려울 거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고.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갔을 때 거기에서 율법이 주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은 굉장히 특별해요. 그 당시에 이 율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충격적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실질적인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뭐냐면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며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몇 번 나타나셔서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인 은총만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족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살 때 뭐 한 200만 내지 300만 정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꽉 차 있은 이 사람의 자부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자부심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만 특별히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막 징벌을 내리시는데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막 바로의 처음 난 장자까지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시고 어둠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빛이 비치고 질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축은 안전하고 그 정도가 아니죠. 뭐 홍해를 걷는데 물이 쫙 갈라지더니 마른 땅처럼 뛰어서 건너가고 나서 애굽 백성들 애굽의 전차가 따라오니까 다시 물이 합쳐져가지고 수장을 시켜버리지.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는 정말 땡자 같구나. 아 우리 이제 복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내산에서 일찍이 뵌 적이 없던 정말 어미롭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현존을 거기서 경험하게 돼요.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의 이 아주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에 두려운 어미가 온 산에 가득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조금만 더 나아가면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뜻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지만 어기면 너희는 죽는다. 이러는 사망에 이르는 형벌의 조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축복의 단비와 심판의 칼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굉장히 성숙한 수준으로 다루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이에요. 그래서 지키면 살지만 어기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과 두려운 심판이 함께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것들을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깨닫게 되는 거야. 뭘 깨닫게 돼요?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을 지으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거기로 돌아갈 수 없구나. 그리고 돌아갈 힘도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서 배울 수가 없고 그 내 힘으로는 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때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은 무엇일까?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이처럼 넓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식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또한 창조하셨으니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